강원도 금강 산 1만 2천 봉 8만 구암 자 6.4 법당 뒤에 칠성단 도두 모고 팔자에 없는 아들 딸라 달라구 석달 여름